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근 2주 만이죠. 네, 엄청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좀 건너뛰었네요. 저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방송 두 개를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태용 씨 놀러 갈 때. 놀다니요. 태용 씨 없었을 때 저희 둘이 했는데 어우, 엇박자가 심했어요. 아, 그때 우리 둘 다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정정을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우리나라 반대편이 어디냐라고 네. 했는데 뭐 브라질이냐 칠레냐 뭐 했는데 네. 아르헨티나 바로 앞바다도 아, 하고요. 우리 정 서울의 정반대가 네네. 아르헨티나 앞바다. 그리고 브라질하고 칠레는 옆에이면서 약간 위에요. 아, 아르헨티나 나라에 네, 브라질 바로 아래 아르헨티나가 있고 그 왼쪽 옆에 칠레가 있어요. 그래서 칠레하고 브라질하고는 약간 위쪽 오른쪽 위쪽에 있어요. 예, 저희가 뭘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못 끼겠네요. 예, 저희 그 설 행사는 두 분 다 참석하셨나요? 예, 전 일부만 참석했습니다. 전일 참석하지 못했고요. 예, 잠깐 비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도 참석을 못했는데 이 네. 말씀 듣기로 정말로 2박 3일 동안 했나요? 네, 딱 컨셉이 그거였으니까요. 대단하시다. 말씀 하나가 막 2시간 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오디오였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냥 자막으로만 흘러가고. 네네. 와, 그거를 2박 3일 동안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말소리 들으면서 자막이 있으니까 오히려 얼굴 보고 뭐 이런 거보다 그 딱 내용하고 글하고 같이 보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경 씨는 어땠나요? 아, 근데 얘 확실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박 3일이지만 말씀을 총 한 6개인데 와. 실제로 하면 그 나눠져서 들으면 8개 정도의 그 설교를 쭉 들은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등받이나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허리가 그래도 아침 한 7시쯤 깨워서 아침부터 와. 시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까지 말씀 계속 말씀만 듣고 달렸죠 거의. 와. 그것도 오디오 말씀을. 아, 근데 이게 평상시에 맨날 듣던 그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식구들도 조금씩은 그러니까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태종 씨처럼 글이 있으니까 훨씬 더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새로웠을 것 같아요. 자막이 그냥 지나가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좀 많이 빨랐다면서요. 젊었을 때 회장님 젊으셨을 때는 와, 이 지금의 속도에 3배 두 배나 세 배 정도 되는 그 2배속 3배속 누른 건 아니고 네네. 아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아, 이거 감았나. 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 저는 안 그런데 늙었을 때가 더 빨라질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힘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석한 식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가지고 주경 씨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반응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전체적인 반응은 빨리 이거 관련된 거 음성을 좀 제품화해서 좀 달라 나도 좀 듣고 싶다. 아, 네네, 맞아요. 참석 못 하신 분들이 많고 사실 이거를 막 정규적으로 저희가 방송한다든지 그런 식이 아닐 것 같아서 약간 이벤트였잖아요. 이벤트에 있었던 건 방송인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 우리도 듣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아. 왜냐면 그때가 6회 그 성경탐구의 수양회라고 저희가 불렀었으니까요. 지금이 하면 거의 40년 전이거든요. 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논점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모임 역사를 조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했었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국에서 이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거를 좀 공부한 상태에서 좀 들으니까 그때 당시가 정말 생생하게 현장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거잖아요. 엄청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갖고 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이 와 이게 마치 지금 살아서 현재에 있는 우리 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청 흥미진진했어요. 네, 경욱 씨 이게 뭐 CD로 엮어서 나오나요? 아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좀 CD만 가지고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옛날 하도 오디오 예전 거라서 자막하고 같이 봐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로 그래서, 꼭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DVD가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한정판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돌아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한정적으로 지역이나 그 다음에 오늘 정도 이렇게 딱 제공하고 사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빨리 정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갖고 싶으신 분은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방송이 나갈 때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났죠. 아, 이래서 바로 라이브로 중요해요. 올립시다 지금. 아, 그러게 말이에요. 분들을 위해서. 아, 근데 내용 중에 하나 신선했던 건 그 이게 뭐 구원파 아니신 분들 듣기 때문에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 사건이 나면서도 왜 교회가 사업을 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딴지 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왜 그러니까 사업이 저희한테 뭔가 주가 돼갖고 그렇게 가는 느낌이냐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같이 생활로서 연결이 돼 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듯이 저희가 무슨 이게 딱 교리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서 사업하는 게 무슨 교리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생활 속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왔던 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왔는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과정을 저희는 못 겪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 것들이 이미 모임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교제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희는 눈이나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듣는 시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것도 이제 권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좀 들었던 것들이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게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왔느냐. 조금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간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듣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설 행사 이후에 또 전국적으로 전도 집회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전도 집회가 열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예. 학생 전도 집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때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들이 꽤 많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일 규모가 크게 안성에서 학생 전도 집회가 있었죠. 예, 예. 저희 게시판에 여기 참석한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전도 집회를 듣고 와서 안녕하세요. 이번 안성 전도 집회를 마치고 온 고1 학생입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 집회를 3번 참가하고 상담도 2번 받아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으며 제 구원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생각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눈물이 날 정도의 감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구원의 틀을 잡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제 친구는 틀 속에서 저를 가두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마치 성령이 들어오면 번개를 맞듯 찌릿찌릿하거나 하는 그런 변화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안 내 기준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느낌이 오고 눈물이 나고 물론 이런 경험을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몸의 성전이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럼 내 죄가 모두 없어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동조했고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의롭다고 정함을 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 사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 죄를 예수님이 모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 제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2장 26절, 갈라디아서는 32장이 없는데 3장 26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몇 번이고 소리쳐 불러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뛸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그 전까지 부를 때마다 거짓말로 생각되어서 양심이 찔리더니 찬송가를 정말로 내 것이 되어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장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찬송가는 제 마음에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한 학생이죠? 그러네요. 네, 고1이에요 이제. 친구가 그러니까 뭐 누가 글을 올려라라는 거가 없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본인이 네, 간증을 쓰고 싶어서 올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것들을 조리 있게 쓰는 것도 사실은 감정적일 때는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게 확실한 게 뭔지에 대한 걸 아니까 감정이 부닥쳐서 뭐 부닥친 건 있겠지만 이 감정이 막 흘러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건 명백히 알겠잖아요. 태종 씨가 이번에 이 전도 집회에 함께 했다면서요? 예, 낮 집회 저가 좀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맡은 거죠? 뭐 말씀을 맡았기보다는 그냥 뭐 제 얘기를 한 거죠. 학생들한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렇더라라고 소개를 좀 해줬죠. 그 사실 이제 이태종 씨가 처음 이제 본인 소개를 할 때 이 교사의 선생님으로 예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아시고 좀 이런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좀 지금 약간 겸손이 아니라 저희 구원파들은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무서워해요. 특히 이 말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전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자신 있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고 떨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겸양의 표현만은 아니라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처음에 표현을 했는데 전도집회도 여러 번 참석하고 상담도 하고 구원도 받은 것 같고 뭐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죠. 본인들의 이번에는, 구원이 좀 흔들린다라는. 네. 보통 이제 한 2세대, 3세대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믿는 거 하고 아는 거 하고 다 듣고 아는데도 마음속에서 뭔가 부족한 거 같고 이게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걸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상담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뭐 이론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걸 강요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그냥 대화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학생이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스스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면 그때는 이제 복음을 듣고 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이 친구도 표현을 했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감정적으로 내가 뭐 불을 받는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걸 기대 많이 하잖아요. 그쵸. 애들이.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나요? 사실 그럼 편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뜨거워져가지고 내 여기 뜨거워진 거 보여요? 하고. 그리고 이제 저부터도 그랬는데요. 제가 5년간 이 문제 때문에 중학교 2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확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 실존 인물이라는 걸 지금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알고 그게 진짜로 생각하는 거랑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랑 뭐 그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건데 실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 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뭔가 마지막을 탁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가 굉장히 설명하기도 힘든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좀 본인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필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웅 씨는 좀 그럴 고1 때 생각이 많이 나시죠? 가물가물 하나요? 고1 이제 좀 가물가물해요. 저는 이제 제 나이로는 이제 중1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때의 기억이 더 선명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도 어렸지 지금 기준은 어린 나이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경시할 수 없는 이유가 저도 그 당시에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교제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 남녀노소랑 상관없이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1이라는 시간이 절대 무시 못할 나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애들 얼마나 똑똑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거는 참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내 거냐 남의 거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내 얘기냐 남 얘기냐는 좀 차이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번 기간이 이렇게 성경 이렇게 강의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강요라기보다는 특히 가장 제 인상에 많이 깊었던 게 그 학생들을 듣는 학생들보다도 그걸 준비했던 안성 식구들의 교제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서로 준비하고. 뭔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저희 믿음을 보고 너를 네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학생 하더라고요. 이 집회를 위해서 네. 안성에 있는 성인분들이 네, 뭐 학부모 어머니, 위주로 해서 네, 엄마들 위주로 해서. 준비하는 모임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버님들, 어머님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구나. 네. 이제 알겠습니다. 개웅 씨,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는 데가 몇 곳 있죠? 예, 지금 이제 크게 준비되는 곳은 이제 두 군데 정도인데요. 이제 3월 이제 방송 들으실 때 지금 3월일 테니까 3월 말입니다. 3월 이제 31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멕시코에서 라틴 아메리카 성경 탐구 모임이 열립니다. 아, 저희가 그 12월에 갔던 거는 북미 수양회였고 그렇죠.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네. 중남미 보통 중미를 얘기하죠. 예, 예. 멕시코랑 이제 거기 그 가운데 지역에 많은 트레이너를 지난 방송에 태종 씨랑 저랑 언쟁이 심했던 그 남미 위쪽. 예, 맞습니다. 예. 스페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좀 같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나 전도되는 거나 살아가는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일주일 동안 또 펼쳐질 겁니다. 오. 이게 15회째 이제 열리는 게 준비가 되고 역사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도 네. 태국이 굉장히 불교 국가지만 기독교가 또 움직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클란이라고 저희 설이랑 비슷한 기간입니다. 아, 혹시 뭐 물 예, 예, 예. 축제 아닌가요? 물 던지고 예, 예. 물총으로 막 싸고 막 지나가는 행인한테 막 물총을 예, 예. 왜 그런지 그 기간에 저희 예. 오빠 수양회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도 비슷하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셔오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멕시코나 현지인들 중심이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많은 한국 식구들이 가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관계 보고 싶어서 너무 그러니까 피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 보고 똑같은 그 영을 갖게 된다는 그 경험은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또 보고 싶은 마음이랑 그 다음에 또 한국 식구들이 가서 또 했을 때 서로서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네. 한국 소식을 또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처음 만나는데 뭐 한 몇십 년 만난 사람처럼 서로 얘기가 통하고 이거는 참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저희는. 이거 말로 표현 못해요 이거.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예. 듣기로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필리핀에서 3개월 코스인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말씀을 잘 못 듣거나 예. 좀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 필리핀 쪽에서 뭐 그런 행사가 있어서 아, 언어도 공부하고 네, 어.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면 좀 이용하시면 학생들이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더 좀 더 자세하게 태종 씨가 좀 알아오셔가지고 다음번 네. 방송에 홍보 좀 하죠 뭐. 뭐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갔다 오신 분들 직접 초대해서 예, 예. 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좋겠습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2주 동안 쉬어가지고 모님이 좀 찌뿌둥 하시죠? 네. 운동 아. 안 하시죠? 네. 숨쉬기 운동만. 예. 이럴 때 불러주십시오. 박 팀장님.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10분 운동 네클리어 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래간만이에요. 한 2주 된 것 같은데 예. 명절 때 운동 좀 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먹기만 하고 예, 예. 배만 나와요 지금. 뭐 하나만한 질문을. 예, 예. 저도 태종 씨 많이 나왔어요. 예. 좀 심각합니다 이거. 예, 예. 저도 이제 운동은 이제 계속 생활 속에서 하는데 조금 게을러진 듯한 느낌이 저도 들어서 오늘 기점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벌써 다섯 번째인가 진행을 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가구나 그런 생각도 그러네요. 들면서요. 운동을 한번 이제 그 사전에서 운동이라는 게 그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운이 옮길 운이고 동이 움직일 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 하는데 우리 고음파에서 생각하는 운동과 밖에서 하는 운동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른데 뭔가를 옮기고 움직이는 거를 운동으로 이렇게 그 한자로 나와 있는데 뭘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옮기고 피. 움직인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예. 답을 맞춰보세요. 예, 예, 예.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운동 개념은 이렇게 막 그 뭐 식스팩을 복근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살을 뺀다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도 피를 모세혈관 끝까지 보내는 게 운동이라는 이제 관점 그 기준이 있고요. 또 운동의 기준을 우리가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상태를 운동의 기준으로 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그것도 운동이고 쓰면 그것도 운동이고 또 작은 움직임을 계속 해주면 그런 것들이 피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운동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을 어디 가서 좀 많이 땀을 흘리고 이런 것보다도 자리에서 좀 움직임을 조금 더 피를 많이 피를 막 움직이게 하는 게 그렇죠. 그냥 움직이 그 예.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몸을 틀어주는 뭐 고개도 돌려주시고 짜주고 그걸 운동이라고 편하게 좀 생각하셔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른 자세 하지 맙시다. 네, 처음에는 얘기가 되게 쉽게 들렸었거든요. 네. 아 그럼 이제 막 시간 내서 운동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역시 어려워. 네, 실천은 항상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자연에 있는 곤충이나 동물 중에서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동물을 혹시 보셨습니까? 다 살찌려고 먹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 곰돌이들은 안 빼나요? 그놈들? 그러게요. 곰돌이들? 곰돌이요. 예. 아직 다이어트하는 동물들은 못 봤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 방식에 맞춰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살이 조금 쪘더라도 살찌려고도 안 먹어요. 배부르면 안 먹어 얘네들은. 예, 예. 아, 예. 딱 멈춘데. 아, 그냥 멈춰요. 사람들은 애써서 터질 때까지 먹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데 특히 이제 살이 주로 배에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방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살이 찌면 운동을 하러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형태를 하는데 보통 무슨 운동을 하죠? 살이 찌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헬스장 가 가지고 그렇죠. 막 달리기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유산소 운동. 네. 네, 뭐 수영도 하고 뭐 산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인데 그걸 유심히 좀 관찰해 보면 대부분 팔과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죠. 팔 다리밖에 못 움직이죠. 뭐 그렇죠. 배를 움직일 수가 있나? 살이 많이 찌는 곳은 배 아닌데 배를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기보다도 팔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인 것 같아요. 배는 배 문제는 배에 있는데 그렇죠. 팔 다리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보통 자라를 자라보고 운동을 해라 하면 배는 그냥 놔두고 팔 다리만 이러고 있는 상상이에요. 자라나 거북이 뒤집어 놓으면 그런 게 우리 운동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 쪽에 기름도 많이 끼고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배를 실질적으로 배 안을 움직여줄 수 있는 고음파들의 고음파들이 가장 전매 특허인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게 뭔가요? 내장 운동. 예, 맞습니다. 당신은 항상 답을 맞춰버려. 혼자서 풀이하세요. 굉장히 세훈씨 갑시다. 아는 것도 문제야. 예. 이제 내장 운동인데 내장 운동이 처음에는 이름이 내장 운동이 아니고 파도 타기 운동이었습니다. 아. 파도처럼 이렇게 배를 네네. 움직인다 해서 아 그러니까 손 빼고 배만 그렇죠. 가지고 지금 하는 배를 거예요? 배를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탄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걸 파도 타기라고 했다가 또 이름이 한번 바뀌어서 복막안 운동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어렵네. 복막의 안쪽 운동. 복막 안. 그러다가 최종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내장 운동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뭐 특허나 뭐 이게 나왔나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아 검색하면 내장 운동하면 검색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오 신기하네.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아, 네. 있더라고요. 내장 운동 내장.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 운동한다면 그 윗몸을 일으키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배 속을 운동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아. 내장 운동. 예. 그러니까 이 내장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장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제 변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끔 빨리 배출해 줄 수도 있고 가스를 빨리 배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언더클리어나 네클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렇죠.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네클리어 고수가 되려면 이 내장 운동이 제대로 되면 진짜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네클의 고수냐? 배를 네. 까봐라 이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배를 잘 내장 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그러네. 여기냐면 네클리어 이제 그 하고 할 때 처음 물은 잘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들어 있는 물들은 잘 안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을 눌러서 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배를 돌려서 위로 돌릴 수도 있고 아래로 돌릴 수도 있고. 그 돌린다는 표현이 방금 내장 운동 그렇죠. 말씀하신 내장 파도타기? 운동을 하게 되면 신호가 걸려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빠바바방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네클리어를 진짜 더 잘하고 싶으신 분은 내장 운동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하려고 지금 좀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요령을 좀 네, 제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배꼽이 있고 배꼽이 명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명치, 배꼽, 배꼽 아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 그렇죠. 배 복부라고 한다면 예. 그래서 명치 부분의 근육을 이제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손으로 좀 눌러서 그렇죠, 연습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처음에 이걸 당기는 근육이 생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기질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배를 한번 이제 명치 위쪽을 힘을 줘서 밀어내 보십시오. 일단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밖으로 밀려고 하면 이제 손은 밀고 배로는 배는 밀어 보십시오. 밀어내고 그러면 근육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손으로 좀 누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치 쪽에 있는 근육이 잡아당기게 된 다음에 배꼽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뭘 내립니까? 배가 내립니까? 파도처럼 이렇게 당겨진 게 처음에는 명치가 당겨졌다가 배꼽이 그다음에 배꼽이 당겨졌다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안에 내장에 힘을 줘서 그렇죠, 그렇죠. 손으로 좀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밀어내는 배를, 듯한 느낌으로 배가 아래쪽으로 파도타게 파도 모양처럼 파도 모양처럼 그러니까 구르듯 들어간 부분이 명치가 들어갔다가 그렇죠. 배꼽이 들어갔다가 그 아래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위에서 배를 돌리는 방법이고 반대로 또 배꼽 아래를 잡아당겨서 아래쪽이 들어가고 배꼽이 들어가고 명치가 들어가고 이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네클리어 하실 때 굉장히 이게 뭐 양쪽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가 이제 네클리어를 해보면 위에서 배를 돌릴 때하고 아래에서 배를 돌릴 때 이제 물이 장 안에 들어있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배를 위로 돌릴 때가 굉장히 신호가 잘 걸려서 배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잘 안 되는데요. 하루에 한 1,000개 정도씩을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배가 돌아갑니다. 1,000개라는 게 뭐가 1,000개입니까? 배가 이렇게 한번 돌리는 거를 하나. 둘, 고개 한 개, 셋. 오, 재밌게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배가 꿀렁꿀렁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뭐 한 10개, 아래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는 1,000개까지 할 수는 없는데 한 100개 정도라도 이렇게 계속하면서 개수를 늘리고 배를 제대로 나는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1,000개 정도씩 일주일을 해보면 그럼 하루에 1,000개 정도 돌려야 어디 가서 나 좀 배 좀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고음파들은 그래도 1,000개 정도씩 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운전하면서도 배를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러겠네요. 이거 언제 어느 때나 그냥 꿀렁꿀렁하게 그래서 남들이 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배를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내장 운동을 치시면 동영상이 있는 거죠. 네, 동영상과 설명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그 팁을 드리면 네클리어나 언더클리어를 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뭐 네클리어 기구가 없어서 일주일이나 뭐 1~2주를 할 수 없을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이제 뭐 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가끔씩 일주일 참아요. 왜요? 그럼 극한 상황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견디고 있어요. 그 미리 빼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 민방위 훈련 하듯이 가끔씩 훈련합니다. 그 훈련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아 그런 게 있어요? 예예. 네. 그래서 금방 이야기 드렸던 이 내장 운동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예예. 그러면 이것만 해도 신호 배 신호가 오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몇 번째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장을 장 모양대로 손으로 물음표 모양대로 그렇죠. 물음표 모양대로 장을 꾹꾹 계속 눌러서? 눌러주는 방법. 이제 이게 한 가지 있고. 그것도 괜찮겠다. 예. 그다음에 첫 번째 방송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서 힘을 쿵. 쿵 내리라고 그러죠. 예. 내리면 이 꼬리뼈 쪽에 신경이 자극돼서 배변 그럼 요 세 가지가 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금방 그 사회자님처럼 아예 일주일을 이상 훈련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 감사합니다. 이 좋은 팁이네요. 이거 하면 좀 지장 있지 않나요? 네클리어 언더 파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팁만 꾸준히 사용해도 되잖아요. 네클리어 언더하고 하는 거하고는 이 기분이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가 팁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언더나 네클레. 네. 자, 지금까지 10분 운동 박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태종 씨 마지막에 뭐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죠. 박팀장 가지고. 자, 이번 주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글라세 한 박스. 누구죠, 태종 씨? 우리 조기용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30회 애청자 이벤트 당첨자는요. 그 아이디는 거미줄. 제목은 말하기를 더디 성내기도 더디. 그저 듣기만 속히라는 제목으로 글 쓰신 분이고요. 제목이 굉장히 기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디는 미주파. 그리고 제목은 이제야 24회를 듣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글라세 물이 아닙니다. 음료 두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박스씩. 예,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찬송가 사연 당첨자는요. 아이디를 다둥이 마음으로 쓰시는 분인데요. 제목은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찬송가 295장 사연을 좀 올려주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찬송가 사연 한번 들어보죠. 예, 사연 한번 들어보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찬송은 성도들을 주님께 보낼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저도 2년 전 엄마를 보내며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엄마 잃은 슬픔에 그저 엄마가 주님이 예비해 두신 처소에 가신 거니 훗날에 우리 다시 만날 거라며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 지역 찬송 모임에서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찬송을 불러보게 됐었습니다. 여전히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엄마도 생각나고 해서 마음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 글소리에 실린 글이라며 이 찬송을 지은 크로비스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었는데 그는 자기가 장님이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눈을 떠서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이가 주님임에 감사한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슬픈 찬송이 아닌 감사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에 이 찬송가는 더 이상 제게 슬픈 찬송이 아닌 감사한 찬송이 됐습니다. 제가 제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 그 벅찬 간증을 감사함을 놓쳤더라고요. 크로비스의 삶과 그가 한 찬송가처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까지 당첨이 되셨는데 아직 주소를 안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28회 후기 당첨자신데요. 28회를 듣고를 쓰신 하늘구루님, 그 다음에 29회 후기 당첨자인데 29회를 듣고 쓰신 그분을 따라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비글님입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주소하고 연락처를 비밀글로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고요. 주소 좀 꼭 좀 남겨주십시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으신 분들도 잘 받았다고 좀 글을 남겨달랍니다. 왜냐하면 궁금합니다. 저희가 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보내신 분이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서 궁금하다고 하니까요. 물 받으신 분도 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아닙니다. 산소가 용존되어 있는 음료수입니다. 뉴글라스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시면서 항암 치유를 견디시고 계시는 애청자분이 계시답니다. 아. 그분에게 좀 힘내시라고 저희가 응원 한번 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태종 씨부터. 그 병을요. 우리 심령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꼭 병을 이겨주시고 하나님이나 우리 교제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꼭 나으셔가지고 여기 출연해 주십시오. 네, 경 씨. 아마 지금 육신의 힘은 좀 다른 분들보다 떨어져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의 힘이 다른 분보다 왕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저희 방송으로 힘내시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잠시 후 2부 시간에는요. 저희 태종 씨가 장터에 가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래서 피리 소리를 듣고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2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요.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서 모시고 온 분이 있습니다. 태종 씨, 어떻게 모시고 왔죠? 가다가 딱 뵙고 잠깐 대화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모셔 왔습니다. 아, 근데 그냥 따라 오셨나요? 네, 뭐 제가 무슨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아,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탄태 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계웅 씨, 탄태가 무슨 말이죠? 글쎄요. 엄마의 독일식 표현? 아줌마. 아줌마라는 독일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김 아줌마네요. 네, 맞습니다. 김 아줌마. 네. 유명한 김 엄마이시기도 하네요. 아, 그러네. 독일의 유명한 김 엄마네. 네. 아, 그러면 독일에서 사신 겁니까? 한 20년 살다 왔어요. 아, 독일에서 20년 사셨구나. 네. 아. 그럼 언제 독일 가신 겁니까? 74년 9월 11일. 우와. 9월 11일. 날짜도 가깝시네요. 74년도에 가셨다면 아마 그 한국에서 독일로 많이 그 광부하고 간호사 파견할 때 가신 겁니까? 네, 그때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간. 우리 오고 나서 많이 안 왔어요. 그럼 혹시 맞지. 간호사로 가신 겁니까? 네. 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독일에 그런 분들을 보낼 때 국가에서 정책을 이제 세워서 보낸 건가요? 그러죠. 아. 그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그 탄태 그냥 탄태라고 해도 되죠? 네. 반말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 방송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30회까지 들었습니다. 오, 와. 야, 애청자시네. 그러게요.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신자매. 신자매. 아, 네. 역시. 네. 네. 신자매 어떤 면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집회 온 것도 대단하고 와갖고 또 이렇게 해결하는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그걸 해갖고 들으면서 아,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 정말 감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4월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렇죠. 네. 조금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아. 많은 오해와 이 불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와가지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질 수 있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인상적인 방송이 있습니까? 또 그거 한 거는 저기 제주도 농장. 아, 예. 나 사장님. 예. 초반에. 예.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을 조금 주변에 우리 구원파 아닌 분들에게 좀 소개한 적은 있습니까? 구원파 아닌 사람은 아직 안 해봤고요. 들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런데 구원파인 우리 엄마인데 얘기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어머니시라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89세. 와. 와. 건강하셔요. 우와. LA 할머니 떠오르네요. 그럼 그 저희 방송을 지금 그 어머님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가서 매번 들려드려요. 아, 네. 가서 스마트폰을 네. 못 여시니까. 네. 아, 그럼 항상 그 방송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와. 네, 언제 오나 나오나 하고. 어머님은 아이고. 어떤 면이 좋답니까? 저희 방송? 에, 그동안에 이렇게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이렇게 방송만 듣다가 굉장히 가슴 아파 했는데 다른 데서 소식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병까지 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석증이 있죠. 그거는 네. 신경을 많이 썼다거나 이랬을 때 네. 나타나는 현상인데 10월쯤에 그것이 나타나갖고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가요. 가면서 이거를 들려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원래 어머니는 콤 받으시고 굉장히 그거 하신데 아프셔갖고 이런 사실을 잘 못 접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셔갖고 병도 나으시고. 아, 진짜로요? 네. 야. 물론 약은 먹었지만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약이 따로 없어요. 예. 태정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영광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거 봐도 우리는 지금 구원파와 구원파 아닌 사람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원파이면서도 구원파 교회에서 좀 멀어진 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리적인 한계나 이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씩은 멀어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위로가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제에 끊어진 분들이 이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요. 제가 그 어머니 주위에 계신 분들 교회 안 나온 분들 있어서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이것만 들으시면은 나오실 수 있는데 완전히 그것만 듣고 우리 걸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아, 당시에 그 종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인데도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듣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해가 풀려지잖아요. 어우, 저희 방송이 이런 역할을 했나요? 와, 저 정말 새삼스럽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방송이긴 했던 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 도대체 종편이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틀어주진 않잖아요. 녹음을 하든 뭐라든 지들이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화병이 걸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도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마음의 위안이나 좀 풀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탄태 독일 이야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파 되신 게 한국에서 되신 거예요? 아니면 독일에 가서 되신 거예요? 아, 독일에 가서 됐어요. 독일에 간 지 3개월 만에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오, 그래요? 예.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나요? 내가 갔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한국에서 갈 때 카톨릭 클럽에 좀 다녔어요. 대학교 때. 아, 원래 카톨릭 신자였나요? 아니에요. 대학교 때 클럽에 다녔었고 카톨릭 클럽만 다녔고 그리고 졸업하고 카톨릭 병원에 1년 근무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가면은 영세 받으라고 그 병원에서 교리 공부도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독일을 가게 된 이유는 이제 대학교 졸업 맞고 1년 근무해보면은 그 다음에 갈 길은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코스인데 아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가 뭔가를 알아보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독일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내 시간이 잘 없잖아요. 내 방을 하나 따로 줘갖고 책을 본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아 독일에 가면은 그때 이렇게 조건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은 기숙사도 혼자 안 써요. 근데 모든 조건이 내가 가서 한 3년 계약이었거든요. 그 조건을 주는 데서 내가 뭔가를 찾지 못하면은 나는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죽으면은 나쁘지만 그럴 길밖에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갔었어요. 아, 그러면 독일 간 게 뭔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누구 노래인지 바람아 내가 알고 있나 그 노래 들었을 때 굉장히 막 나도 따라가면서 찾았어요. 근데 알 수가 없다고 그랬고 그런 노래들이 또 이제 영향을 끼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언니가 읽어준 시예요. 우리 언니는 누워서 시를 잘 읽어요. 그러면 내가 듣는데 고등학교 때 들은 시인데 그 인생 예찬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투쟁하는 용사가 되라, 목매인 송아지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투쟁하는 용사가 되고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 나는 그런 삶은 절대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발자국은 파도가 와서 지워버리면 없어질 거고 이런데 뭔가는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3년이란 기간 동안 나는 가서 많은 책을 보고 보지 못한 책들 보고 음악을 많이 듣고 그런 데서 찾아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갈 때 보면은 이렇게 돈 벌러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막 울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가려고 그러면 우나 이러면서 난 시몬을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한테는 당당하게 간 거네요. Yes.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 네, 눈물 안. 강인하시네. 그 당시에 대학 나오시고 하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학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대학 가는 분들도 거의 없었고 아마 집안이 좀 형편이 부유하셨나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아. 네. 근데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찾으러. 그리고 예스 그런 거죠. 야 당당한 그때 아가씨였네. 그러게요. 가서 도착을 딱 했는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쾰른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네. 오 많이 갔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다 이렇게 각자 병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쾰른에서 가까운 도시. 쾰른이면 쾰른 대성당이 유명하죠. 예, 예, 네 맞아요. 엄청난 그 근처 레버쿠젠이란데 그 차범근 씨 축구한데 네. 그 도시로 갔어요. 그렇죠. 예,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3개월 만에 어떻게 복음을 접한 거죠? 이제 우리가 가니까는요, 천주교하고 그냥 신교에서 와갖고 환영해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방공 교육 뭐 그런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엄청 겁나죠. 네. 그래갖고 있는데 그런 교회 단체에서 하니까 좀 무서운 건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참석을 하고 저는 이제 교리 공부를 독일에서 해갖고 이렇게 영세를 받는 그런 그거를 수녀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톨릭이 훨씬 나인데는 쉬웠죠.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 교리 공부 신청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신교에서 와갖고 또 이렇게 이제 환영해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4명 갔는가 그러는데 나는 다 친하려고 이랬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집 방에를 놀러 갔는데 무디 선생의 생애 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 이거 좀 빌려봐도 되나 그랬더니 된대요. 근데 걔는 이제 뭐지 신교 나갔죠. 네. 그래갖고 이제 신교는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따라 교회도 가봤어요. 교회도 한번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교회예요. 네네네. 그래 갔는데 설교가 너무 들을 것이 없어서요.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얘기 해놓고는 막 정부 비판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곳을 다 나갔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애가 그래 왜 너는 두 군데 다 나갔냐고 그래서 나 아직 안 정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다가 이 책 빌려준 그 사람이 네.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네. 그래갖고 갔는데 내가 성경책이 없었어요. 네. 근데 카톨릭 다닐 때 성경은 베스트셀러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한 권을 갈 때 사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빼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없이 참석했어요. 그러게 했는데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해갖고 마태복음 24장 있잖아요. 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하시는데 아 내가 공부했잖아요 세계사. 했는데 다 까먹고 시험만 쳤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를 얘기해 주면서 유럽 역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사실이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날 2시간 정도 들었는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마침 내가 또 휴가가 4일 돼서요. 아, 또 갔는데 이제 듣는데 그 얘기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 얘기하는데요. 내가 카톨릭에서 교리 공부할 때 좀 들었는데 참 믿지 못할 동화 같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했는데 그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이제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 그건 3일째 얘기하셨구나. 이틀째 뭘 얘기를 하셨냐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못 가도 천국이 있다면 왜냐하면은 나쁜 일 안 하고 좋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랴. 다 못 가도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거 맞대요. 의인이라 해야 이제 천국을 간다고. 그래 그럼 맞네 나도 가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행동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있는 죄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남 해롭게 한 적 없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시냐면은 저기 가는 총각이 있는데 전혀 마음이 안 흔들리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는 내가 해보니까 나는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손도 안 잡아보고 아예 그런 그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아 이거 웬일이야?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병원에 근무할 때 안과 의사도 좋아해보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나 내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조금 전까지 너무 좋아했는데 완전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그러고는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 방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뒤에 답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 울고 불고 막 기도한다는 거는 들어가고 그건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방법은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이튿날 오전에 놀러 오라고 전화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는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오셨고 좀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가져간 가곡 테이프하고 과일 바구니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막 가보니까 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요. 한 너댓 명.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그걸 뒤에다가 창피하니까 딱 놔두고 뒤에 이만큼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듣는데 뭔가 어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시는 중에 내가 급하니까 물었어요. 나는 어제 이러고 이래서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저녁에 꼭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녁에 제 발로 갔죠. 안 갈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동정녀 마리아도 이제 믿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의인은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어려우신 분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나도 됐구나 이제 이랬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같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른 사람은 뭐 상담한다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뭐가 또 더 어머니 있어서 저렇게 상담을 하러 가나 이랬어요. 그리고 다 낯선 사람이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몇 사람이 같이 오고 해갖고 그러는데 거기 그래도 끝까지 앉아있다가 그 사람이 나오니까 찬송가를 불러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불러주는데 아 내가 아 정말 맞아 그 은혜가 놀랍다고 이러면서 엄청 좋게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독일에 가서 3개월 만에 예. 그 들었던 말씀들은 생전 처음 들었던 거죠. 그러죠.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 해석하고 네. 성경이 사실이다를 증명하고 예. 동정녀 마리아도 사실이었다를 예. 처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렇죠. 전혀. 그럼 그 말씀을 전한 곳이 네. 지금 현재 구원파라는 곳이죠. 예. 아, 무디의 생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식구였나요? 예, 그 사람이 식구였어요. 혼자 딱. 아. 근데 어떻게 무디의 생애를 읽어볼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책인데 뭔가 내가 책을 많이 읽을 거리는 안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있길래 어떤 사람의 생애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디가 읽어봐.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 생애라는 거는 읽어보고 무디가 누구예요? 아, 무디는 DL 무디라고요. 네. 복음주의자인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 미국에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 그 주역을 맡았던 그분입니다. 그분의 생애인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 집었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예. 그 이 곰팝 설교 말씀까지 듣게 됐네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우선 그 당시 분들은 그렇게 다 순진하셨나? 내가 의사 선생님 좀 좋아했다라는 걸 나 지옥 가겠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탄테 본인은 네. 나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니까 천국 가겠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네. 착한 사람이었다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좀 착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는 천국 가기가 힘드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성경을 확실히 모르면은요 힘들지만은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니까는 죄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착한데 죄 없는데. 그냥 안과 선생님 조금 좋아한 게 전부인데. 근데 그 나중에 안 그러지만 마태복음 5장 27절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그래갖고 아 정말 그 불 그 창녀들을 볼 때 우리가 욕하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 있죠.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큰일 났다. 한마디로 이제 지옥 갈 그 티켓이 딱 받아놓은 거잖아요. 와, 그때 분들하고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거 젊은 친구들하고 또 얘기를 해봐도 그런 게 죄다 그러면 뭐 픽 웃어요. 그만큼 그때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게보다는. 의롭게 산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도덕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훨씬 그랬죠. 제가 지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 중에 내가 나의 이익하고 상관없이 내가 국가나 뭐 다른 사람들에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 근데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게 지금 우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내가 옳은 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독일로 가죠. 독일운동에서 네. 좀 멀리 가셨어요. 탄테 3개월 만에 그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었다. 그럼 언제 다시 찾으셨나요? 1년 후에요. 1년 후에? 네. 1년간 고민을 하신 겁니까? 고민 많이 했죠. 울기도 많이 울고. 울고? 네.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 그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아는 거네요. 내가 알았죠. 해결이 안 됐구나.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어떻게 해서 알았냐 하면은 이제 구원 받았다고 우리 그 기숙사에 몇 명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왔었어요. 왔는데 간증을 해요. 근데 난 간증이란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간증하는 사람 중에 연속으로 세 명이 가짜 구원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구원도 네. 가짜가 있구나. 네, 가짜가 있구나. 그래갖고 아 이거 나는 어떤 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것이 진짜인거든.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왜 가짜냐. 그 정확히 내가 구원이 아니라면 다시 받는 건 쉬운데 아니다 생각하면 그때가 받은 것 같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니고 이런 것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그 세 분이 본인이 나는 가짜 구원 받았어요 했지 탄태 보고 당신 가짜야 라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죠. 그런데 나 스스로가 놀래갖고 예. 아 구원에도 가짜가 있었구나. 네. 혹시 나도 가짜가 아닌가. 그래서 막 엄청 고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고민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아니라고 내가 이제 포기한 것이 그래서 이제 내 그 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람인데 내가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이 아닌 것 같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성경을 봐라. 거기에 아닌 것도 성경을 보면 알고 긴 것도 성경을 보면 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방에 있으면 방해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막 성경을 봤어요. 그렇게 보고 했었어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것이 그 마태복음에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그걸 했냐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얘기를 해봐요. 그동안 이제 들은 성경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내가 막지 못하고 터져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헌부대구나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주변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대화를 해보면 터졌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 말하는데 내가 답변을 잘하고 있다가 뭐 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답변을 잘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답을 못하고 와요. 아, 답 못한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누가 때린 게 아니다. 아니요. 뭔가 나도 모르는 거 있구나. 이 사람들하고 내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다르다. 네.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내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한 가지는 철로 역정이 있잖아요. 네. 그걸 테이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들려줬어요. 그 듣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 그 순례 그거를 떠날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죄짐이 떨어지고 이렇게 의의 옷을 받고 이마에 인장을 받고 증서를 하나 받았어요. 네. 세 가지를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순례길을 떠나잖아요. 그 떠났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걸어갔어요. 일어나갖고 가다가 보니까 정서가 빠졌어.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잠잔 데서 그걸 찾아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하 나도 비슷한데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야지 따로 왔는데 난 정서를 못 찾았어. 그래갖고 아 나는 없구나. 그러면서 또 포기하고. 결국 이제 포기했다라는 거는 나 이제 구원 안 받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 내가 구원이 아니구나. 정서가 없구나. 정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증서 찾기를 포기한 거죠. 증서가 아니, 아예 없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없구나 하고 이제 찾을 필요가 없다. 결론이 났다. 구원을 안 받았다 나는. 네. 안 네, 받았다. 없다. 그때 굉장히 슬펐겠네요. 슬펐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찾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내가 편지 써갖고 우리 언니가 그 사이에 구원을 받았어요. 와. 그러는데 우리 언니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이 흔들린다. 이 소리를 절대 쓰지를 못하는 것이 내가 어디 다리가 부러져서 아프다 이럴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지만 얘가 구원을 의심이 돼가 흔들린다 하면은 너무 걱정할 것 같아갖고 편지를 못 썼어요. 그러는데 그 내 이제 그 소개해 준 사람이 우리 언니 주소를 보고 우리 언니한테 편지 썼어요. 그 무디 빌려준 자매. 네, 그래갖고 편지를 어느 날 보니까는 편지가 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궁금하니까 편지를 먼저 읽어보고 밥상은 앞에 놓고 보는데 내가 구원이 의심된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라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좀 위로해 주는 글이에요. 아. 그걸 봐도 위로가 안 되고 우리 언니가 알아버렸구나.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울어버린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 언니가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면은 너무 근심할 것 같으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갖고 참 배가 고팠을 텐데 그러죠. 그래갖고 그래도 모임은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데 어떤 사람 구원이 이렇게 있다면은 보따리를 확 안겨줘 버렸으면 좋겠대. 그래도 그 이 구원파 모임을 절대 벗어나지는 않았네요. 안 벗어났죠.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 찾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내 삶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24명 간 중에도 내 친구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없었어요. 근데 다른 애는 뭐 3명이 있다 그러는데 나 믿기지가 않았어. 죽어줄 수 있는 만큼만 친구는 참 찾기 어렵다 이랬는데 딱 그 예수님을 얘기를 듣고는 아 나는 죽어줄 수 없지만은 그거는 개죽음 말하자면 그런데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하고 처음에 너무 좋아했거든. 이런 친구를 나는 찾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구원이 문제였죠. 그러다가 이제 해결된 거는 그러니까 75년 크리스마스 모임이 베를린에서 있었어요. 75년에 아, 네. 다음 해. 그러죠. 네. 1년 돼갖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가려고 약속해놨는데 또 누가 우리 기숙사에 놀러와서 자기 간증을 하고요. 나보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물었어요. 네. 물었는데 내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생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모르겠고 이 말씀은 구원받는 그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나를 얼마나 혼내켰어요. 왜요? 그런 것이 어딨냐고 자기도 모르고 나 그거 해석하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나 지금 베를린 모임 가려고 약속 다 해놨는데 이거 알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더라고요. 시간은 다가오고 휴가는 내놨고 갈 때는 이제 가고 싶은 곳은 없고 그래서 그 휴가를 4일간 커튼을 탁 치고 방에 있을 것 같으니까는 못 쓰겠어요. 그래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네, 전화했죠. 무디 선생 그 자매인데 전화해갖고 다 떠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알면은 찾아갈 테니까 주소를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같이 가야죠. 거기 있으면 지옥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든지 내가 구원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나는 따라가야 돼. 그래갖고 이제 따라갔어요. 잘하셨네. 따라갔는데 버스에 들어가니까 다들 웃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알려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피하죠. 아 이제 구원도 못 받고 가기는 가는구나. 또 좋아하는 마음도 내가 또 알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자리가 있길래 가서 앉아갖고 진짜 그때는 진정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 구해주세요.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전까지는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이래저래 막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완전히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마음으로 베를린을 향하네요. 예, 그랬죠. 버스 8시간 타고 예, 그래 이제 베를린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할까 이 말 다 알아요.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 이제 이 지옥 같은 4일간 그거는 면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 구원파하고 이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뭐 연애도 안 해봐서 생이별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는데 나 너무 좋아하는데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좀 뭔가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마음을 돌린다 그럴까? 하여튼 멀어져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그거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갖고 구원파를 이제는 너무 좋아하지만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됐어요. 그래갖고 참 슬프죠. 네. 그 교재를 모르는데 교재 테이프를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를 떠나야지 하고는 이제 마음을 다듬고 있는데 오전에 또 이렇게 설교 테이프를 들려줬어요. 근데 이제 권목사님 설교여서요. 그 설교 제목이 이제 영원한 속죄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시간 정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그 웃는데 속상했어요. 아, 이 사람들 예의도 없고 그냥 그전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막 이 사람들 나쁜 것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지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안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웃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신이 들어갖고 왜 웃었냐고 그러니까 니언자 밑에는 천당이 있고 리얼자 밑에는 지옥이 있대. 그걸 퍼뜩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쿡쿡 찔러갖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니언자라는 것은 우리는 재해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거기에 니언자고 사해 주실 것을 믿는 거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벌써 다 해놨는데 그 주실 리얼자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발한 그거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나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따라 웃다가 하니까는 안 들었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은 신약 구약 이러셔요. 근데 나 그동안에 나는 성경을 제법 많이 안다고 막 그런데 신약이 뭔지도 모르겠고 구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구약은 옛적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와갖고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걸 해놔놓고 신약에는 예수님 오셔갖고 구약에 있는 걸 이뤘다. 그 약속이다 이러더라고. 그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래갖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고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유언은 유언 환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것도 맞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약속으로 해놨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어떤 그걸 했냐면은 증거가 없다 나 이제는. 증거가 없고 이렇게 확신이 없고 이런 그걸 했었는데 아 2000년 전에 정말 이걸 언약을 해놓고 돌아가셨구나. 이러니까 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랬네. 바보가 신약도 구약도 모르는데 안다고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 2000년 전에 이미 해놨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라고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상상도 하고 형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그때 정말 내가 그 죄를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는 그 죄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 그것이 벌써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가 구원 받는 날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착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햇빛도 쫙 비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딱 나왔는데 내 뒤에 앉은 사람이 나를 툭툭 쳐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나인데 그 전에 뭔 얘기를 했냐. 머리로 아는 사람이 여기 심장까지 가려면 여기가 30cm인데 3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기가 막히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툭툭 치는데 내가 보고 그냥 쉬고 웃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밖으로 일어나가 창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 또 나 등을 쳐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럼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나보고 간증하래요. 근데 옛날에는 간증 안 하면은 이거 합격이 안 되는 그런 맞아요. 근데 안 해도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서 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은 죄를 더하려고 죄 속에 가겠느냐 이제 그러고 나 더 이상 거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왜 그러지? 거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오다 가니까는 또 이렇게 이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서 이렇게 그 가는지 모르지만 그 흔적은 남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 이거는 빼내려고 막 내 던져버리려고 이래도 안 그거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이 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또 이게 가짜 군일까 해갖고 덮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침 해가 떠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전에는 찬송가도 못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아 나는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나 혼자 그렇게 알아져 가는 거예요. 일단 햇볕은 비쳤네요. 간증했어요. 예. 아. 태종 씨 이게 이 네. 얘기가 지금 눈시울도 지금 붉어지셨는데 네. 40년 전 얘기예요. 30년 40년 전 얘기인데 네. 어제같이 딱 기억하고 너무 생생하고 그때 했던 말 순서 이런 걸 다 네. 기억하시잖아요. 와 그래요. 태종 씨 그때 태어나셨나요? 40년 전에 이 세상에 없었죠. 근데 어때요? 지금 간증 들어보니까 어제 얘기 같아요. 아.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버스 네. 탈 때, 베를린 버스 탈 때는 네. 심장이 막 뛰더라고. 빨리 타야 될 텐데. 골반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네. 야. 첫째 날 무슨 얘기를 했고 둘째 날 무슨 얘기를 했고 이게 어제같이 야. 기억이 나는 그게 이렇게 생생할 수가 있지. 그게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근데 제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한 기억이라면 이 기억과 동일한 제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많이 흐려져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 그 날씨도 혹시 기억나나요? 그날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날씨 좋았어요. 해가 막 떴거든요. 아, 근데 아까 제 인상적인 단어가 내 구원 받은 날은 햇빛이 비칠 줄 알았다. 네. 굉장히 인상 깊네. 근데 그 다음 날 올 때지 받은 날은 저녁 그날은 오전 설교 받았으니까 뭐 실내에 있었으니까는 별 못 느꼈죠. 태종 씨는 뭐 햇빛이 비쳤나요? 날씨는 좀 기억도 안 나는데. 개웅 씨는요? 밤이었습니다. 저는 비가 내렸답니다. 아 날씨가 상관이 없구나.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우리 친구들은 네. 어린 친구들은 뭐 햇볕도 비춰야 되고 가슴이 뭔가 뜨거워져야 되고 좀 뭔가 이 감정이나 네. 이렇게 눈으로 확 보이는 걸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권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됐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마치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갖고 다시 했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참 어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뭔가 그랬었거든요. 믿는 거면 믿는 거지 믿어주는 건 또 뭔가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첫날 3일 듣고 했다는 것이 믿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받은 건 믿어진 것이에요. 네, 맞아요. 아, 너무 확실하게 차이 나요. 나도 모르게 내 몸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 구원을 받고 그러면 독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20년 했어요. 20년 넘게. 네.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니요, 나갈 데가 없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독일에 계실 때 한국에서 구원파에 90년 1년인가 오대양 사건이 났었죠. 네, 알고 있어요. 그때 어땠나요, 독일에서는? 그때요, 그 한국 신문이 독일에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을 다 봤어요. 그래 봤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 자매들이 모아갖고 탄원서 썼어요. 아. 네, 탄원서 쓰고 그러고는 뭐 조용해져갖고 그러는데 그때 뭐 이제 재판 그런 그것도 이제 있고 그래갖고요. 너무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정말 한국 재판하는데 와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오지는 못했지만 나쁜 말들을 하고 있구나, 사실 아닌 걸 하고 있구나 그랬죠. 그럼 당시에 그 독일에 이 구원파 식구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다 똘똘 뭉쳤나요? 예, 예. 아, 오히려? 네,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러 가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이런 거 연구하고. 그때 탄원서를 쓰셨으면 누구한테 쓴 겁니까? 그때 아마 대통령인데 썼는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언론 대응을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20년 사시고 한국에 지금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작년에 또 이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네. 독일에서 오대양 사고가 났을 때와 지금 한국에서 작년부터 지금 겪고 있는 세월호 사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변 식구들이나 내 모습.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거를 봤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갖고 이 세월호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에서 보는 거는 테레비가 있잖아요. 신문하고 테레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테레비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아니 저럴 수가.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건 정말 아닌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말 저 사람들이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아야 좋겠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그 테레비를 보면서 그 나와서 대담하는 사람 이름도 적고요. 어떤 내용도 좀 적었다는 걸 잠깐 잠깐씩 막 적었어요. 안 보려다가 안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보면서 적었어요. 이제 적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벗어나는 일을 이렇게 좀 하고 했을 때는 엄청 좋았어요. 근데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언론을 보면서 우리 탄태는 지금 대응을 하셨지만 네.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방송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식구 안에서도 누구 좀 믿을 만한 사람인데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없었고 그러고 하니까는 다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 뭐 해명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진실 유무를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좀 확인해 볼 수가 없었어요. 확인해 볼 수도 없었고. 저는 뭐 심지어는 이제 누군가 그 회장님이 어디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었다가 거절당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닌 것 같, 느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피해갖고 정말 어쩐 그런 그걸 해야지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말 막 믿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다른 분들도 진짜 그걸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믿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장난전화라고 검찰이 말한 거를 딱 보여드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개홍 씨하고 태종 씨가 준비하고 있죠. 네, 지금 한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죠. 저희가 저희 팟캐스트 특집편 해가지고 언론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사고 이후에 구원파 언론편 해가지고 지금 딴 길로 잠깐 가버렸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세월호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한데 아 그러면 단테 본인이나 이렇게 주변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40년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독일 몇 번 오셨고 권목사님도 오셨고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제가 아는 그리고 그럴까 하는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뭐 구원파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마음이 흔들린 거를 잡기 위해서는 전부 다 안성으로 왔다고 그러던데 혹시 안성 많이 오셨나요? 금수원? 예, 많이 왔죠. 왜냐하면 여기 와야 정확한 소식을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네. 그래서 안 빠지고 왔어요. 안 빠지고 왔죠. 네. 그러니까 거의 와서 사시다시피 하셨죠. 40년의 연수도 중요했지만 네. 안성을 안 빠지고 오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에 와서 흔들리는 마음을 지켰다. 저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가장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할 때 대부분 가족을 찾아요.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육신의 가족보다 오히려 내 영으로 통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곳이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예,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얘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아마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안성이라는 장소가 중요했다는 생각은 오히려 들지 않아요. 지금도 있으면서 네. 그 안성이라는 장소가 뭐 여기가 엄청 특별한 곳이어서 그랬다기보단 여기에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소중했던 것이 그렇죠. 반대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뭔가 성지처럼 성지 이런 게 아닌 이유예요. 네. 그런 느낌이 요새 되게 많이 들어요. 원래 진짜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뭐였나.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이 없더라도 저희는 형제자매가 모여있는 곳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곳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때 모이면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추억을 생각해도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장소보다 누구랑 함께 있었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 스스로 네.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네. 그러한 교제를 했고 네. 라는 의미죠. 혹시 단테 회장님하고의 추억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죠. 아, 몇 가지만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 독일 오셨어요. 아우 제가 갑자기 너무 민감한 질문을 바로 해버려가지고요. 76년이죠? 회장님이 처음 가신 게 76년인가요? 네, 76년일 겁니다. 76년에 처음 오셨는데 테프로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접 오셔갖고 그때는 무슨 얘기 하셨는가 내용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오셨다는 것만 해서 너무 좋았었고 물론 이제 얘기도 그때는 다 이해했고 지금은 까먹었지만 그때 또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때 회장님 잘 그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네. 저기 대사공하고 성비하고 네. 타고 가다가는 거 그거를 흑판에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림으로. 네. 아. 이번 설날에도 그 얘기 있었죠. 아. 한 이제 학자가 배를 타고 왔는데 뱃사공한테 뭐 이렇게 보니까 뱃사공이 무식하잖아요. 부상하니까 자네 한문은 배웠나? 아닙니다. 일자 무식입니까? 사람이 배워야 싸네. 막 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배가 출렁출렁 뒤집혀 가니까 뱃사공이 혹시 어르신 수영은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못하네. 그거 배워도 소용없고요. 지금은 수영 못하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설 때 들었던 설교가 그 설교니까요. 들으셨던 76년도 그렇죠. 76년 그 설교예요. 이번에 설교 들었던 게 같은 얘기네요. 네. 근데 그때 그 구원 받고 지금 영국에 가서 이제 사는 자매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로. 네. 아. 그때 그 이렇게 흑판에 그려놓은 그때는 비디오 찍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와. 그때 설교 말씀 말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인 만남도 있었나요? 그러죠. 설교 말고 이제 우리 이태리 여행 갔어요. 아 같이 다? 예, 다는 아니고 이제 그 신청한 사람만 해갖고 왜냐하면 휴가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고 그래서 파리 들러서 이태리 갔다가 그럼 많은 대화를 나누셨겠네요? 대화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낯선 사람 막 이렇게 가까이 해서 막 이러지 못해요. 좀 멀리 이렇게 멀리서? 그거 하면서 바라만 보고. 예, 그리고 막 사진 찍는데 회장님하고 둘이만 남아서 깜짝 놀래갖고 막 도망가고 좀 얘기하면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기억에 남는 대화 한 토막은 없습니까? 기억에 남는 그때는 제가 회장님을 피해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언니가 구원 받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한 그거여 갖고 알면은 막 그럴 것 같아 갖고 수줍음을 많이 타셨군요. 좀 말을 잘 안 해요 아무나 하고는.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회장님하고 만나 뵙고 그러셨습니까? 네 가끔 뵙죠. 기억하세요 회장님이? 회장님 기억하시죠. 단태 왔어요 하고. 단태 왔어요. 우리 회장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누가 왔으면 왔나 가면 가나 그냥 보고 뭐 인사도 잘 안 하시잖아요. 눈 인사만 하시죠. 네.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오셔갖고 바로 옆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하기도 어색하고 그래갖고 저 내일 갑니다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가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다는 말이 조심한다고 됩니까? 좀 너무 당돌하죠. 너무 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방금 전에 회장님 이야기 묻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나오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장님 살아 계셨을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건데도 제가 피했어요. 제가 피하고 그런 것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은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안 해도 될 그런 거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그것이 안 됐어요. 왜 좀 어른들 이렇게 계시면은 말 많이 하지 않고 그러는 그 미덕이랄까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막 그런 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하고는 곁에 잘 안 갔죠.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네.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까이 가서서도 됐는데 그래갖고 얘기를 했었으면 내 신앙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 좀 점잖다 그럴까 그런 그거로 이렇게 좀 멀리했던 그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엄청 정말 말하지 않으면 젠틀맨이셔요. 이렇게 한번 제가 독일에 2001년생에 갔을 때인가 이렇게 회장님 잘못하면 막 꾸짖으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일회용 그릇을 사용해서요. 그랬더니 옆에 오셔갖고 안 사용하면 좋은데 그랬어요. 와 너무 놀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구나. 안 가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 내가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어저께도 그 생각했어요. 아 정말로 참 젠틀하시다. 탄태를 이렇게 보니까요 보여지는 모습이 40년 신앙 생활이 좀 한결같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희가 실은 오늘 게스트 분을 이렇게 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녹음을 하려다가 제가 그냥 태종 씨한테 장터에 가서 피리를 불어라. 그래서 아무 분이나 모시고 와라 했는데 정말 모시고 온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가 딱 보여서 가시죠 해서 모셔왔고 저는 이제 우리 조계웅 씨가 예전에 한 말 있잖아요. 구원파는 아무나 데려와다가 이렇게 얘기시켜도 삶이 있을 거라고. 보석 같은 삶이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하시죠 그랬더니 예스. 그래서 아우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 예스라는 네. 말이. 네. 근데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예스 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나요?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아닌 거를 시켰으면 노라고 그랬을 텐데 긴 거를 시켰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나쁜 게 안 시키는 우리 구원파 교회잖아요. 아니 구원파 교회에서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애쓰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어떤 같이 교제 차원에서 뭐 힘에 붙이는 일들도 힘에 붙이는 일들이 있죠. 많죠. 네.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애쓰하시나요? 예. 아. 왜냐하면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애쓰하고. 글쎄요, 그렇게 힘에 붙이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가능한 그 안에서 아. 그런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고. 예스.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나는 못해라고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게 결정됐어? 그럼 알았어 하고. 아, 알았어가 그냥. 아니죠. 예스. 예스가 알았어 아니에요? 아, 계영 씨 어때요? 아,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엄청 쉽지 않은 대답인데 감히 S. 그러니까 오. 이게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못 해요. 아. 저도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스라고 표현 못 하는 분이 많다라는 게 제 안에 있거든요. 뭐 저는 예스보다 노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예스 하더라도 이 안에 싸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지나오신 얘기 중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태종 형제님이 진짜로 저는 진짜 이게 계속 증명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누구를 붙잡아와도 진짜 지나가는 누구랑 만나도 이 구원파가 갖고 있는 이 보석 같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만 들려왔을 때 아 이게 너무 좋아요.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에도 밖에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 가끔 들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 이건 진짜 내가 어디서 이런 걸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또 하게 되네요. 아, 정말 예. 오늘 흐뭇하네요. 그리고 예. 멋진 교제를 한 것 같고 좀 장시간 저희랑 함께 했는데요. 단테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0년 살아온 구원파 경력자로서 근데 이 팟캐스트가 있어갖고요. 저도 너무 좋았고 또 이거 못 듣는 사람인데 앞으로도 내가 많이 듣게 해줄 거예요. 그러고 그 나는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은 또 한 사람하고 해갖고 우리 모든 구원파 식구가 이거를 못 들은 사람은 이래부터 다 들으면은 많은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 오늘 단태와 함께 했는데요, 태종 씨. 네. 뭐 할 때마다 참 그렇지만 아, 이번 주가 벌써 토요일이네. 오늘 게스트도 없는데 아, 오늘 녹음은 가능할라나 이 생각으로 그래도 모여나 봅시다라는 게 그냥 그 마음으로 와요. 근데도 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또 이렇게 사람들 와서 아,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좀 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게으른데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으로 참 나는 은혜 속에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안성이란 혹은 어느 공간이든 간에 뭔가 땅이나 집이나 이게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진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힘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공간이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네요. 그냥 고맙네요. 제가 이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나중에 제 아이들도 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존재하고 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좋은 이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 진짜 마음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건 좋네요. 예. 오늘 좀 교재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구원파 40년 믿음의 선배 단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구원파 안성장터에서 모신 40년 구원파지기를 통해서 생생한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소경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나 구주로서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자궁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구로부터 내 구주로 섬겨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늘 친구여 주사모